우리가 22 가정을 돌면서 시작된 우리 성탄이 대림 기간을 마치고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국에 있는 분들과 연락하셨겠지만 저도 이제 한국에 있는 몇몇한테 여기 화이트 크리스마스인 걸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따뜻한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그런 대답만 들려왔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리면서 우리가 대림 마지막 하얀색 초를 밝혔던 것에 한해 완성을 이루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대림 내내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 기간은 우리가 송년회, 망년회를 하면서 정신없이 보내는 기간입니다. 거의 2주 동안은 학교, 회사 친구들과 이제 송년회와 신년회를 하면서 보냅니다. 이러한 신년회 분위기를 더 살려주는 건 사실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트리가 아니라 이 송년회와 신년회 분위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존재로 사실상 있습니다. 거의 몽골에 있는 거의 모든 가정마다 트리를 준비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한 성탄 트리는 정말 몇 개가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왜 기다리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 가르침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빛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사람의 몸만 잠깐 빌린 것도 아니고 사람인 척 산 것도 아니고 하느님께서 온전한 하느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게 오셨던 예수님, 사람들이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함께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또한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셨었는지를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은 아기의 입장에서는 시작이지만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확인입니다. 그동안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계셨던 분이 실제로 태어났구나.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던 구세주가 정말로 계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성탄은 신년회의 한 종류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제가 지난주 미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걱정이나 병 없이 그저 행복하게만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걱정이나 병이 있더라도 이것들로 인해서 길을 잃지 않고 똑바로 주님을 향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빛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올바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이 빛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최근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최근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빛을 주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항월성당 건물이 아닙니다. 성당에서 일하고 있는 저 또한 아닙니다. 교회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빛으로 빛을 받아서 거룩해진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나에게 있는 빛을 보여줌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빛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 올바른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누구에게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올바른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한 자녀로서 살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가 배우자가 친구가 동료가 또한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면 오늘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고 증거가 됩니다. 우리 모두 빛의 복음의 증거자가 됩시다. 바리라.